조선노동당 장군 71돌세 즈음에서 베네수엘라 기내의 신문 방송들이 특집했습니다. 베네수엘라 신문 배아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조선노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빛내어 나가시는 데 대해서 전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베네수엘라 텔레비전 방송은 우리나라 영화들을 방영했습니다. 기내신문 호로야는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 온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70여 년 역사를 소개했으며 기내 국가 텔레비전 방송들인 에르떼제 불빈에는 우리나라 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성대의 경축을 방영했습니다.